된 네 친구가 내 친구 자연스레 네 소식도 듣고 작년 이맘때쯤엔 너와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첫눈도 함께 맞고 새 첫 종소리도 꼭 함께 듣기로 했었는데 그냥 한번 전화해볼까 그냥 네가 궁금해졌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나 묻고 싶어 다른 뜻 있는 건 아니고 자꾸 생각나서 쓸쓸해 쓸쓸해 내 맘이 궁금해 궁금해 네 맘도 너 또 헤어졌더라 그새 착하고 예뻤는데 그애 그렇게 돼버렸어 너와 지내는지 안부나 묻고 싶어 다른 뜻 있는 건 아니고 자꾸 생각나서 기분 탓은 아닌지 그때 생각이 떠올라 자꾸 이상해 이상해 내 맘